너만 생각해. Oh baby, 하루 종일 가슴이 설레. Oh no, every time, every day.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밥 먹고 집을 나설 때도 네 얼굴 떠오르다가 왠지 모르게 답답해져. 다가갈 수 없어. 잡힐 듯 말 듯해서 너에게 빠진 내 행동이 멋대로 또 앞서가는 건 아닌지 잘 모르겠어. 나만 궁금한 거니 너도 궁금한 거니 혹시 나 혼자서 또 들떠 있는 건 아닌지 섣불리 다가갔다가 네 잊어버릴까봐 걱정하면서 또 언제나 그랬듯이 네 생각에 매일매일 자꾸 빠져들고 있어. It's time 네 사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네 스타일에 또 감탄해. 감각적인 너를 또 습관적으로 보게 돼. 이렇게 예쁜 네가 나를 얼만큼 생각하는지 아직도 난 잘 모르겠어. 나만 궁금한 거니 너도 궁금한 거니 혹시 나 혼자서 또 들떠 있는 건 아닌지 섣불리 다가갔다가 네가 사라져버릴까봐 걱정하면서 또 언제나 그랬듯이 네 생각에 매일매일 자꾸 빠져들고 있어. 작은 틈이라도 내어주면 난 문을 열고 네 맘에 확 들어가고 싶어 girl. 그래 나는 조금 애매한 거실 어린애처럼 너는 감정을 숨길 수 없어. 고백할래 남자답게. 이제 말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용기 내서 뱉은 말에 I want you to say 이 말을 너무 그래 나를 따라왔다고. 그래 너를 좋아.